HUBS. Ding dong, 가끔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제 빵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흡수제 빵소의 마지막 영업 날입니다. 이렇게 또 한 학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네요. 첫 시작부터 총 11번의 점심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는 빵순이 혹은 빵돌이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자 였는데요. 지나가다 제 라디오를 듣고 한 번이라도 빵을 사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목표 달성입니다. 제 라디오를 듣고 빵을 구매했다는 분들도 있고 빵만 보면 생각난다고 말해주던 주변인들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정에는 빵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아이유의 A.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런 겁을 지나 거기서만 다시 만난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뺨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여러분, 다들 빵지순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는 SNS에서 전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성지순례에 빗대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빵을 사랑하는 빵순이, 빵돌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서울 빵지순례를 위한 장소를 몇 군데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 진저베어 있네요. 이곳은 송리단길 핫플레이스로 파이를 주 메뉴로 하고 있죠. 이재훈이나 송민호 등 오픈런으로 다녀갔다는 유명한 곳입니다. 매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진저베어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석촌역 1번 출구로 나가면 송리단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라 지나가다 사람으로 알아본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우드톤의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파이들이 있으니 평소 파이를 먹고 싶었던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늦게 갈 경우 대부분의 파이들은 품절이니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신다면 꼭 오픈하자마자 뛰어가세요. 다음으로는 서울 물레에 위치한 카페 범일당입니다. 소금빵이 갑작스럽게 유행이 된 이후로 소금빵 맛집 찾기에 진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물레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범일당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범일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과 주말 영업시간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범일당에서는 7가지의 특별재료와 프랑스산 최상품질의 버터와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이체드의 Why Do You Say? 밀어서 말을 걸어줄까 먼저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내 전화기가 울렸어 Sound way 이기적인 나 설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날 잡아줘 오늘따라 또 다음에들이 만나 뭔가 이상한 내 예감은 이젠 너 먼저 yeah. 손을 안 내밀었어 yeah. 길어 생각은 어떤 누가 잘못을 한 문제는 아닌 걸 또 알려줘봐 I love 이제 모르겠어서 내게 말을 뱉었고 다시 너만의 yeah. 고민은 yeah. 아니었어 yeah. 원하면 I can change 마찬가지야 babe yeah. You know why do you say 너만 생각하는 걸 man Why walk in the rain 네가 그리운데 또 한 말 해봐야 모르는 너가 답답한 거야 babe Sometimes I got problem 넌 날 상처라 잘 자기를 빌게 그날 이젠 그만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Why do you say 그만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Why do you say 소금빵의 가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기본 소금빵 3,500원, 먹물 소금빵 3,800원, 홍국살 소금빵 3,8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금빵의 선택지가 총 3가지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러나 소금빵 외에도 와플 등 베이커리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따라서 소금빵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빵지순례 코스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이제 또 다음 곳으로 가보자면 바로바로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는 베이커리 카페 꼬르르입니다. 이름이 꼬르르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SNS에서 매우 유명하며 연예인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매우 트렌디하여 사진 찍기로도 매우 좋은 장소인데요. 그중 크림빵을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가로수길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꼬르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이 다른 곳보다 짧은 편이라 넉넉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이하게 1층에는 피브비라는 골프 패션 브랜드를 만날 수 있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 카페가 나오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1층에 있는 피브비와 협업한 매장으로 당연히 카페에도 골프 컨셉이 전체적으로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토존이 골프장이죠. 진짜 너무 귀엽네요. 꼬르르의 대표 메뉴는 꼬르르 번이라고 하는 번을 기본으로 크림빵이 대표 메뉴입니다. 요즘 왜인지 모르겠지만 크림빵의 인기가 한풀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꼬르르에서 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 외에도 믹스베리 크림번, 말차 크림번, 딥초코 크림번 등 기본적인 번에다가 크림을 넣어 다양한 고명을 묻힌 메뉴가 존재합니다. 전국의 드리머. 기존 클래식한 베이커리와는 달리 현재 트렌디한 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빵 포장 디자인도 매우 귀엽고 다양한 크림치즈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다시 방문하여 크림치즈와 함께 사 먹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빵지순례 코스 총 3군데를 말씀해드렸는데요. 모두 다른 빵을 메인 메뉴로 내세우고 있으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빵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 궁금증, 호밀빵은 과연 호밀이 100% 들어가 있을까요? 섬유소가 많아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호밀빵은 호밀을 주 원료로 한 빵인데요. 호밀빵은 호밀가루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밀가루는 글루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강력분과 함께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글루텐이란 밀가루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불용성 단백질로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만들 때 부풀어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호밀빵의 경우 최고 90%까지 호밀가루를 배합한다고 하는데요. 호밀 함량이 높은 독일식 호밀빵은 밀도가 높고 특유의 시고 강한 맛이 특징입니다. 루시의 개화. 아지랑이 기는 이부시고 포근해 지나름은 겨울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롱이며 떨고 있는 초라 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다음으로는 스콘입니다. 영국에서 티타임에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빵 스콘. 스콘은 특유의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 잼, 클로티드 크림, 콩포트, 커드 등과 함께 곁들여 먹죠. 크게 달콤한 맛과 짭조름한 맛으로 나뉘지만 곁들여 먹는 잼이나 크림 때문에 보통 스콘 본연의 맛이 강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영국에서는 스콘의 잼을 먼저 얻느냐, 크림을 먼저 얻느냐가 토론의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논쟁이 될까 싶지만 크림티는 애프터눈티와 유사한 음식으로 홍차, 스콘,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으로 구성되는 영국식의 가벼운 오후 식사를 말하는데요. 크림티의 본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코널과 대본에서는 각각 잼과 크림을 먼저 얻는 것이 정통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지코의 겐 아니야. 그게 한판에 냈다. Yeah. 마음은 착한 나이라며 Bullshit 다시 만난다 할 때부터 왠지 느낌이 시작은 했어. Listen, 다투는 것 같진 okay. 문제는 지금이 몇 시게. 메시지 확인했어. 뭐에겐 back pro game 중일 텐데. Something is wrong. 여기는 너도 책임이 커. 얘기 안 끝났어. 앉아. Actually, 이젠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어. 잠깐 말고 정식 bro. 한쪽만 손해본 girl. Honestly, 애초에도 가천만 배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난 그날이야. 휘둘리고 있네 또. Yeah. 꼭 짚고 넘어간다면 Foolish. 넌 너무 좁아해. 항상 코앞에서 포인트 럭처. 역기념의 건 어디고 지수 모임에 꼬박꼬박 출석하지. 과한 스타일 지색하는 언들 로고 박힌 명품 주는 건 무슨 각인지. 사운드클라우드에 추가된 트랙도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만 봐도 이 조합은 너의 못 가. Actually 이젠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어. 잠깐 말고 정식 bro. 한쪽만 손해본 girl. Honestly 애초에도 가천만 배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난 그날이야. 암튼 난 그날이야. 암튼 난 그날이야. 헤스테린 유추스 환승할 때야 슬슬 멀리 가서 찾지 마 굿 등자 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왔어요. 자꾸 산통해서 미안한데 사실 좀 고마워 녀석한테 말라온 김에 껴안고 할게. You don't want, you don't want, you don't want that I want. 좋아한단 말이야. 암튼 난 그날이야. 암튼 난 그날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11번째 제빵소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학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매 점심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니 옷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기말고사까지 모두 잘 마치자고요. 마지막으로 혜지 PD님이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매번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던 흡스노믹스의 권하인 기자, 라디오에 꼭 필요한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준 박선민 아나운서, 라디오 송출을 위해 열심히 콘솔을 만진 박지연, 김태환 엔지니어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린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흡스제빵소의 영업을 정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방송국은 내년에 더욱 알찬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돌이 김태환,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